Testing 1, 2, 3. Oh, okay. 안녕하세요, 브로디입니다. I'm really excited to be here. I'm doing really great here in America. Bernard and Sam, you've done really well so far. Fighting, and I really miss you guys. Bye. Ordinary one voice, one dream, one chance. 난 할 수 있어. Wanna win. 고개를 떨굴수록 앞에 빛이 멀어져. 고개 들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게. 불안된다고 나를 조롱하면서 날 깎아내리지만 난 절대로 안 멈춰. Hey! 잡을래 나 나에게 내민 손. 잡을게 나 나에게 내민 손. 다물게 돼 날 향한 독서로 침묵이 돼. 오직 내게 주는 조명을.